예,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나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또 읽고 묵상하다가 저는 조금 뭐 엉뚱할 수도 있고 또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과연 행복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대중과 서민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율법주의적인 행태로 인해서 예수님께 호되게 또 꾸중을 듣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지지하고 또 인정해주고 또 존경을 해주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보시면 니고데모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지도자 앞에 보시면 이 조그만 소가루가 있는데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의 입법과 사법, 형법 이 모든 것들을 어우르는 최고의 통치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으로 즉 최고 통치기관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정치적으로 그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오늘 8절까지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10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랍비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수준 높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또 당시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의 멤버로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로 선생으로 여러분 당시 시대의 엘리트의 성공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행복했을까요? 본인 자신은 행복하게 느꼈을까요?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고 특별히 2장 25절 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까지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보셨을 때 니고데모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답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기 밤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밤은 그 어둠을 상징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해주는 또 드러내주는 단어가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죠.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 어제 말씀의 2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채찍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엎으시고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제 유대 지도자들 간에는 좋지 않은 감정들이 시작되어지고요. 대적하는 그런 감정들이 그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다른 바리새인들 또 다른 지도자들의 지적을 받을 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예수님을 그런 비난을 의식하면서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오늘 니고데모의 표현대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많은 표적들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에게 물어보아야 될 궁금한 것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본질적인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보면서 니고데모에게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으면 이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니고데모 안에 이 거듭남의 문제, 지금 니고데모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남보기에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또 존경을 받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었던 공허함, 자기 안에 있었던 인생의 본질적인 그 부족함,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오늘날에도 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보면 겟나오 아노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노센, 이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오늘 3절을 번역하면서 born aga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 말고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에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함께 포함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 다시 태어나야 되는다는 의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 이게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답이 5절이죠. 거듭남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두 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6절에 부연해 주십니다. 육체에 난 것은 육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난다는 것은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넓은 의미로 보면 말씀을 상징해요. 근데 또 좀 좁게 우리가 좁혀서 보면 여러분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셨던 그 물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로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물로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으로 나는 것이 또한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으로 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아노센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8절에 바람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우리가 불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또 어디로 불어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제도 오후에 보니까 집에 있으니까 바람 부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요. 창틀이 떨리는 소리. 예, 그런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또 촉각으로 또 나뭇잎들이 떨리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있고 바람이 부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게 되어지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령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또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또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임의로 불어오듯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요. 여러분 역사하시니까 마른 뼈와 같고 죽은 뼈와 같았던 저의 인생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여러분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니고데모와 같이 성공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학력을 자랑할 것도 없고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뭐 자랑할 수도 없고 어떤 지위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행복함과 이 감사함, 이 기쁨이 여러분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거듭남의 비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를 찾아온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보셨고,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본질적인 질문이 여러분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 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